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오프닝을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최근의 기간 동안 책임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옳다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제가 살면서 이렇게 진지한 적이 많지 않았는데, 딱히 오프닝에 어떤 드립을 치기도 혹은 여러분께 뭔가 제 삶을 통해서 깊은 깨달음이 있다고 거짓말을 하기에도 부족한 그런 시간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은 한때 잠깐, 본질은 여전히 시덥지 않은 내 남자 추잠 60분 시작합니다. 기다릴게. 돌아보지 않을 너라 해도 너라서 다시 기다리고 싶어. 난 이렇게. 아, 네. 아, 예. 아,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결방을 했잖아요. 또 되게 오랜만에 네. 인사드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오프닝이 시덥지 않죠? 아니, 뭘 누가 듣는다고 결방을 해? 뭐 무한도전 같은 거야. 아, 결방은 기사나지. 아, 결방은 기사나고 막. 우리 그래. 순위 많이 올라갔어. 내가. 아, 그래? 보고 있어. 그, 네, 체크하고 그 최근에 페이스북 조회가 굉장히 많이 훅 올라가면서. 아, 그쵸. 거의 1000명 정도 됐더라고. 네, 1000명쯤 돼가지고, 제가 그런 약속을 했었죠. 2000명 되면. 그 약간 뻥카로 시작한 약속이 네. 삭제해야 현실이 될 것 같아. 에피소드를 드러내. 우리도 공약 폐기도 하고. 아, 지금 모두 다 하는데? 그러니까 정치인들 하는데. 뭐 카카오도 하니까. 카카오도 연금 준다는 거짓말이었는데. 안 주시니까. 네. 어쨌든 내 약속을 지키지 말지는 그 여러분의 반응을 좀 더 보고 결정해. 원래 공약도 그냥 한번 찔러보고 그냥 안 되겠다 싶으면 하잖아. 네네. 네 그러면은 본격적인 주제 들어가 앞서서 저희 광고 듣고 오시겠습니다. You ready? Oh yes. Come on. When you need music, net. 아, 네. 저희 한계하고 있는 유일한 광고. 저희 스튜디오 광고. 이 광고의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꾸준히 한번 들어와 보시기 바랍니다. 네. 키면 안 될까? 키고 가자. 형, 에어컨 킬게. 아, 에어컨 키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한 몇 초 정도 있으래. 됐대. 운동 안 뛴다. 저녁 안 먹었어요? 어. 아휴, 알아, 저혈당이 올 것 같아서. 코끼리. 이거 좀 먹었어, 이거. 아, 이거 먹을 수 없잖아, 이건. 아니, 이거 살려야 돼. 여러분, 지금 무슨 사태가 일어났냐면. 아니, 오동왕님이 저희 지금. 아, 저희 소중한 팬분께서 보내주신 향초를. 놓고 갔어요. 스튜디오실에. 지금 오도광님이 저녁 안 드시고 오셨는데 초콜릿을 까드시면서 향초도 챙겨냈더니 이건 못 먹는 거라고. 네. 선물을 주신 분이 복수하셨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아, 네. 큰일 났네. 죄송합니다. 네, 말 나온 김에 저희 개인 소개 먼저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하던 분부터. 네, 안녕하십니까. 음지에서 일하고 음지를 지향하는 오늘의 오도광 언베커라고 합니다. 아, 네, 언베커님. 네. 오늘 또 머리가 반짝반짝 빛나네. 머리 안 감아서 그래. 모자를 써가지고. 오늘 모자를 쓰고 계시네요, 오도광님께서. 뭐는 약간, 내가 볼 때 오도광님은 이 사진이 공개되면 네. 귀엽다고 막 이런 반응이 올 그런 분이에요, 약간. 그렇지. 그쵸. 저는 약간 나는 약간 무섭다고 약간 그런 반응이 많이 오던데. 네. 네 다음. 네, 괴수 28호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별화를 하려고 하는데 할 게 없어서 그냥 잘랐습니다. 이게 무슨 차별화야? 자멸화지. 무슨 차별화야? 네, 다음. 만국의 대학원생들이여 단결하라. 대학원생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아, 네, 대학원생. 아, 저는 이 모임을 조직하고 선동하는 요새 선동이라는 단어가 또 유행하고 있는데 네, 수련 외모 화려한 말빨 넘치는 카리스마 21세기 언량자 고속의 폭풍 난지 하얀 자영은 MC 실버벨입니다. 네. 아,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가 지금 다들 약간 기운이 없어요. 뭐 네. 피곤한 것도 피곤한 거겠지만 지금 약간 다들 지금 이제 저희 녹음하는 시간은 약간 이 세월호 사건이 있은 지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그렇죠. 약간 저희 자체적으로 약간 정신적인 데미지. 지금 온 국민들이 약간 우울증 상태다. 이런 기사들도 나오고 그러는데. 약간 저희도 정신적인 데미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 사람들아, 내라고 하지 말고 반응을 해. 아니, 저희가 지금 이렇게 우울하다고 뭐 해드릴 수 있는 건 없는데. 이래도. 아, 뭐, 물론 이 아픔은 사실 뭐 이건 뭐 거의 뭐랄까요. 제가 이제 태어나서 기억하기로는 이런 참사 중에서 삼풍백화점 사건 이후로 제일 어떻게 보면 제일 참담했던 사고가 아닌가. 물론 이 방송이 나갈 때쯤에는 좀 분위기가 많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수습이 돼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방송이 나갈 때쯤에는 남은 시신들도 좀 수습이 잘 돼 있었으면 좋겠고 하여튼 그런 바람인데 지금 저희가 녹음을 하고 있는 시점에서는 이 좀 어려움이 좀 아직 다 가라앉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의 이런 목소리와 분위기가 가라앉아 있는 것에 대해서 네, 좀 네.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제 목소리가 좀 더 멋있어졌다고 약간 느끼게 되실 거긴 합니다. 그 지난번 결방 공지를 제가 이제 따로 녹음해서 네. 올렸는데 네. 제 여친구가 그걸 듣더니 나한테는 왜 그런 목소리를 얘기하자냐고 가상에서 존재하는 네. 방송용 목소리입니다, 약간. 네, 그럼 오늘 오늘은 사실 사연을 소개드리고 싶은데 사연이 많이 올라오질 않았어요. 네, 약간 전반적인 분위기가 약간 또 그런 것들도 있는 것 같고. 그렇죠. 저 지금 사연 소개할 사연도 없고 뉴스도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뉴스 하나밖에 없어서 네, 뭐 사실 지금 약간 입이 근질근질한 몇 가지 것들이 있긴 하지만 네. 일단은 사연과 뉴스는 이번에는 네. 넘어가고 바로 본격적인 주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주제, 본격적인 주제. 네. 저희가 비록 시작은 무겁게 했으나 오늘 주제는 정말 온갖 드립과 정말 별 쓸데없는 세상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 싶은 얘기들은 정말 난무할 만한 주제를 네, 네. 들고 왔습니다. 교회에서 얘기하다 걸리면 전도사님께 불려가는 주제. 셀모임 시간에 얘기했다가 믿음 좋은 아이들이 들으면 전도사님께 꼬지르는 그런 주제. 교회와 그에 얽힌 음모론. 음모론 특집을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모론. 뭐 어떤 음모론들이 좀 있을까요? 뭐 일단 기본적으로 뭐 세상에 정말 여러 가지 종류의 음모론들이 있지만 네. 일단 저희는 교회에 관련된 기독교 세계관과 관련된 네. 그런 음모론을 좀 위주로 음모론들이 할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그 좀 크게 이런 것들이 있어요. 과연 예수님 이전의 문명 사회는 고도로 발달했었는가? 그렇죠. 성경이 그렇죠, 나오는 그렇죠. 게 다가 아니다. 그죠. 창조과학과 연결되는 그런 우리나라 창조과학과 연결되는 지점도 있어요. 무대륙이 있었다. 뭐 그런 거. 그다음에 아틀란티스가 있었다. 공룡 그림 이런 거. 아. 그다음에 그 이제 외계인은 존재하는가? 이게 사실 이제 그 기독교적 세계관에 따르면 네. 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건 우리밖에 없으니 외계인이 존재하면 안 되는데 외계인의 존재가 드러나면 사실 이 기독교적 세계관에 정말 엄청나게 큰 타격이 오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세계 정부, 세계 그림자 정부는 존재하는가? 존재할까요? 숨겨진 단체와 이 뭐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 네.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그럼 먼저 먼저 고기부터 해보죠. 과연 이제 그 초고대 문명, 초고대 문명은 존재하는가? 그 한국 창조과학에서 얘기하는 네네. 그 공룡이 그려져 있는 그런 진기한 유적들에 yeah. 대한 진위 여부 뭐 이런 얘기. 솔깃하죠, 진짜. 여러분, 어느 팟캐스트를 들어보세요, 이런 얘기 한 때가 있나? 이런 쓰잘데기 없는 개들이 진짜. 우리만 가능한. 이것만 모아서 특집하는 방송이 있나 한번 찾아보세요. 네, 한번 네. 이 부분은 아. 누가 조사해오셨죠? 아, 네. 제가 조사했습니다. 네. 먼저 이 부분이 왜 교회랑 연결이 되냐? 이거를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아, 네. 그 여기 뭐 계신 게스트분들도 아니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고 청취자분들도 그렇고 외계인이 있을 것 같으세요? 없을 것 같으세요? 외계인 그냥 질문. 난 없을 것 같은데. 없을 것 같다. 난 없을 것 같다. 없을 것 같다. 있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있기 쉽지 않다. 있기 쉽지. 저는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천천히 얘기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아니 그 외계인이 성경에 사실 기록이 안 돼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외계인 없다. 성경에는 없으니까. 성경에는 없으니까. 아담을 제일 먼저 만드셨으니까.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아, 그 정도로 중요한 일이면 성경에 하나님이 적어놨겠지. 그런데 또 뭐 우리 UFO를 봤다는 둥. 그렇죠. 또 그쵸.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고. 네네. 근데 결정적으로 이게 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뭐, 아실 거예요. 세계 7대 불가사의. 그렇죠. 이런 거. 이게 인간의 힘으로 과연 가능한 건가? 그렇죠. 현대 네. 지금의 과학과 기술로도 만드는 게 쉽지 않은 건데, 어떻게 그 당시에 만들었을까? 이 얘기를 먼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7대 불가사의, 아, 7개 다 아시는 분. 7대 불가사의? 네네. 세계 7대 불가사의. 쿠푸왕의 대피라미드. 아니, 근데 이거를, 이것도 겁나 웃겨. 원래 7대가, 예, 그 구 칠대가 있고 네, 신칠대가 있어. 네, 알고 있습니다. 신칠대 중에 하나가 제주도 아닌가? 아니 아니야. 그거 뭐 뉴스 유네스코 지정 그거 칠대 어? 그 그거잖아. 문화... 신칠대 허경영 아니야? 아. 아니 원래는 옛날에 그 일곱 가지가 있었는데 바빌론의 궁중정원. 아 맞습니다. 그럼 알렉산드리아의 등대. 맞아 맞아. 많이 많이 하는. 그다음에 만리장성 유명하죠. 어, 만리장성. 만리장성. 아 잠깐만. 아니 구 7대 불가사의는 이집트 피라미드가 있고요. 네. 바빌론 공중 정원이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그 제우스 상인데 겁나 크더라고 그게. 아, 그 올림푸스에 있는 제우스 상. 아, 올림푸스에 있는 제우스 상. 그것도 굉장히 신기하다. 근데 왜냐면 이집트 피라미드 같은 경우에 그거를 그 이집트 다 사막인데 네네네. 그 돌들을 어디서 과연 옮겼을까? 이게 인간의 힘으로 지금도 굉장히 어려운데 사실은 그리고 또 그게 뭐 빛의 방향을 또 네, 뭐 그런 거 있죠. 몇 배 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뭐 파로스의 등대라고 하는 것도 파로스의 등대. 파로스의 바다에서 1994년에 발견됐는데 높이가 5m에 무게가 12톤짜리란 말이지. 사실 이 구 그 7대 불가사의는 네. 몇 가지는 문헌에만 남아 있는 것들이죠. 맞아요. 다 그렇지. 지금 파괴돼서 실체가 없는 것들도 있고. 근데 이거를 겁나 웃긴 게 인터넷하고 전화 투표를 가지고 무려 6년간 자료 수집을 해서 신칠대를 뽑았어. 네. 어, 신칠대를 뽑았더니 그러면은 이게 그거잖아요. 인구 쪽수가 많은 데가 투표를 많이 했을 거 아니야. 중국이네. 아. 그래서 중국의 만리장성이 신칠대 등극합니다. 네. 아, 그다음에 또 브라질의 거대 예수상 있잖아. 아, 그거 예수님 딱 십자가로. 네네, 그건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문제가 뭐냐. 만리장성은 뭐 양보해서 그렇다 치는데 예수상은 지금 만들어진 지가 100년이 안 됐기 때문에. 그냥 사람의 기술을 만들 수 있는 거지 그거는. 아니 뭐 지금 뭐 오바마가 아이언맨도 만들고 있다고 아, 하는 판을 무슨. 그러니까 그거는 아주 고대 문명의 기적이라고 보긴 좀 어렵고 네. 또 페루의 그 인카 유적지 중에 마추픽추라고. 아 마추픽추야, 네. 네. 아, 그것도 일종의 피라미드죠, 그.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다 이게 보이는 방송이면 사진을 다 보여드리면 야, 신기하다. 뭐 그럴 수 있습니다. 네. 마추픽추 정도 뭐 멕시코의 치첸이스타. 아 치첸이스타. 이트사. 치첸이트사. 그것도 무슨 막 이렇게 성전 같이 돼 있는데 야, 그것도 되게 멋진데 고대 문명이고 그다음에 로마의 그 콜로세움 역시도 아. 그 당시에 뭐 벽돌이라든지 시멘트가 없는데 그걸 이렇게 세운 것 자체가 굉장히 대단한 거다. 그 전혀 중간 기둥 없이 아치만을 이용해 가지고 굉장히 넓은 공간을 만들어야 하고 그런 것도 있겠죠. 그래서 인도의 뭐 타지마할이나 뭐 유르단의 페트라 이런 게 있는데 저는 이런 것들도 어쨌든 뭐 신기하고 야, 사람이 과연 대단하다. 근데 이거는 약간 아주 초고대라고 보긴 어렵고, 근데 옛날 문명들 중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명이라는 게 발달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렇죠. 인간의 문화나 기술은 계속 발달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연히 그 생각에 따르면, 과거의 문명은 지금보다 당연히 후졌지. 그런데 과거의 유물들을 막 파는데 엄청난 것들이 막 나오는 거지. 그래서, 뭐, 초고대 문명사를 제안한 사람이, 뭐, 그, 폰, 에리히 폰 데니켄이라는 사람의 네. 어떤 책에서, 신의 질문 쓴 사람. 네, 뭐죠? 신들의 전차라는 걸 썼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그, 뭐 주장을 했고, 이 초고대 문명, 아까 외계인 얘기를 왜 했냐, 그러니까 초고대 문명에 이제 외계인이 개입을 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당시의 기술력으로는 할 수 없다. 할 수 그렇죠, 없다. 그런 유물들을 부른 용어가 따로 있어요. 그래요? 오파츠라고 하죠. 오파츠. 오파츠. 근데 오파츠가 뭐냐 하는데 여러 가지 자료가 많은데 굉장히 허접한 것도 많은데 일단 굉장히 또 설득력이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오파츠가 out of place artific 해가지고 시대를 벗어난 유물이라는 뜻이에요. 그걸 줄여서 오파츠라고. 네, 오파츠라고 그냥. 근데 예를 들면 이거 고대 이집트 벽화가 있는데 이 사진을 한번 보시면 헬리콥터. 이게 약간 헬리콥터랑 비행기 비스크림이랑 그림이 있어. 그잖아요. 그러니까 상형 문자인데 비행기 비슷한 게 있어. 상형 문자인데 날개가 있어. 이거 누가 봐도 이건 비행기거든. 약간 우주선 비슷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또 이제 항공 쪽이잖아요. 항공 쪽에서 얘기하는 게 새를 본다는 게 아닌 이유가 뭐냐. 꼬리 날개가 저렇게 생긴 건 그렇지. 자연물 중에 없는 거야. 꼬리 날개가 그 양방향 양쪽에 있고 가운데 하나 서서 있어야 되잖아. 그거는 인공물밖에 없는 거야. 새는 그렇게 안 생겼거든. 파라오 전형기인가? 뭐 아무튼 그런 것들 있고 오파츠는 굉장히 많아요 생각보다. 그 다음에 뭐 또 신기한 게 뭐냐면 중국에 있는 고고학자들이 중국 지역을 막 발굴을 했는데 무덤이 400년 전 무덤이란 말이야. 400년 전 무덤인데 뭐 그걸 딱 이렇게 하다 보니까 스위스 시기가 나온 거지. 스위스 시기? 스위스 시기가 나왔는데 그게 웃긴 게 뭐냐면 아니 400년 전에 400년 전 무덤. 근데 스위스 시기인데 명확하게 스위스로 박혀있고 시계인데 딱 멈춰있는 그 시계인데 자기네가 처음 이거 고급 발굴을 하는 줄 알았더니 누군가가 먼저 온 거지. 근데 그게 뭐가 신기하냐 이게 명나라 때거든. 400년 전이 명나라 그러니까 때 시기가 안 맞 이게 오파치야. 그러니까 중국에서 스위스 시계 발견됐는데 근데 시대도 안 맞아. 스위스란 나라가 존재하지 않을 때야. 그렇네. 이런 게 많아요. 생각보다 많이 신기하잖아. 시계 뒤져보니까 메이드 인 차이나서. 중국에서 OEM 생산했어. 명나라에서 OEM 생산했어. 오파치의 수준이 그냥 훅. 아 역시. 아 지금 여기 조선 뭐하러 했냐 우리. 조선 뭐하러 했어. 야 메이드 인 차이나라잖아. 조선 뭐하러 했어. 스위스 시계. 야. 그러게 OEM 생산했네. OEM이네요. 네. OEM이네. 하청 준 걸로. 우리가 몇 분 전까지 세월호 얘기하고 있었는데 또 이런 경망치 네, 웃음을 굉장히 저렴해. 네, 스위스한 귀족이 저기 중국에 하청 준 걸로. 네. 그다음에 뭐 고대 그리스에서 이제 발굴됐는데 그거 유명하죠. 천문학 관측기. 근데 이게 딱 봤을 땐 처음에 무슨 뭐 약간 자동차 핸들 같이도 생겼고 태엽까지 생겼어. 근데 이게 뭐지 했는데 안티키르라고 불러낸 거죠. 이게 엄청난 그 기구였던 거야. 안을 찍어보니까 막 엄청난 그 태엽들과 나사들이 막 있는데 이건 그리스 시대 문명인데 그러니까 그리스 시대인데 톱니가 몇 겹으로 몇 층으로 계산기 같이 된 게 실제야 이건. 레알. 실제 이건 실제야. 그리고 이게 뭐 조작된 거다 했는데 결국에는 과학자들이 아 이건 실제라고 실제 밝혀냈고 딱 그때 그리스 시대에 근데 이게 그 태양이라든지 이걸 관측하는 천문 기구였던 거야. 우리 뭐 장영실 아저씨가 만든 뭐 약간 거의 그런 느낌. 이게 고대 그리스에서 발견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이 물건을 봐도 신기한데 그 그리스 옛날인데 이런 물건이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그 수준을 만들려면 유럽에서는 13세기는 돼야 가능했어. 근데 막 기원전. 근데 만들어진 건 기원전 2000 막 이런 거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제기한 의문이 이제 외계인이? 외계인이 초고대 문명이 있었고 그다음에 뭐 마야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 인류는 문명이 진화했다 퇴보했다 진화했다 퇴보했다. 그래서 마야 문명 자기네가 다섯 번째고 2012년이 그 여섯 번째 꼭지점이 있다. 약간 뭐 이런 주장도 있더라고요. 그 마야력을 이제 해석을 했더니 2012년이 여섯 번째였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랑은 완전히 좀 안 맞는 얘기죠. 완전 이제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기독교 세계관하고는 정말 대비되는 얘기들이죠. 완전히 다른 얘기죠. 인간의 지혜가 그 정도 되는 건지 아니면은 이제 그러니까 뭐 젊은 지구론도 약간 여기선 또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 창조과학 할 때 엄청 깠잖아요. 오파츠 많이 씁니다. 실제로 창조과학에서는 그래요. 오파츠를 특히나 이카의 돌이라고 하는 돌에 그러니까 이렇게 부조가 돼 있는 그런 게 있는데 그거 많이 씁니다. 그다음에 그 백악기 시대 지칭인데 사람 발자국이 나온 거 우리 창조과학에서 했었잖아요. 창조과학에서 공룡이랑 같이 살았고 사람의 발자국인 사람의 발자국인데 그거를 역추적해 보니까 키가 대략 3m가 넘었을 거다. 그게 내가 했던 얘기잖아. 사람이 그 맞아. 그 뭐야? 노아 오기 전에는 사람이 물침. 엄청 컸을 거다. 안악자손들. 그 네피림 같이. 네피림. 아, 나 네피림 할 때마다 디아블로 생각나가지고. 아무튼 뭐 그런 얘기가 설득력 있고 우주인이 존재할 거다. 뭐 이런 얘기가 아주 설득력 있죠. 그러니까 고대 문명이 지금과 다르지 않은 수준의 어떤 문명을 가지고 있었고 뭔가가 있었다. 그러기 위해선 누군가가 이걸 전수해줬다. 이건 완전 기독교 세계관과 대비되는 얘기들이죠. 그래서 여기랑 또 약간 연결되는 음모론 중에 하나가 우리 그 옛날에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했었잖아요. 닐 암스트롱 아저씨가 또. 그죠? 그치. 다 했잖아. 그게 또 구라다. 아니다. 실제로 착륙한 적이 없다. 이거는 나는 설득력 있다 생각해. 왜냐면 그 아저씨들이 거기 달 토끼 사진을 못 찍었거든. 아, 약간 무리인데 이거. 알았어. 자, 한 개씩 일단 이제 정리를 해보고 갈게요. 5파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 전직 미스테리 관련 덕후 네, 실버벌입니다. 5파츠는 제대로 까시겠다. 예, 5파츠부터 일단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이집트 상형 문자 중에 비행기를 닮았다 그거 있잖아요. 그건 사실 상형 문자 위에 또 다른 상형 문자가 쓰여지면서 그렇게 보였던 거예요. 그렇지. 아, 사실 엑스레이를 찍어봤더니 두층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애시당초 그 그림이 아니었고 처음엔 전혀 다른 모양이었는데 상형 문자 두 개 하면서 비행기처럼 보이게 됐어요. 헬리콥터 모양이 된 거야. 그렇죠. 그렇게 된 거죠. 람세스 전용기 아닌 거죠. 파라오 전용기 아니에요. 그다음에 이제 오파츠에 그런 게 있어요.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 잉카 문명인데 황금으로 된 건데 누가 봐도 비행기처럼 생긴 거야. 꼬리 날개고 그것도 되게 뭐 신비한 TV 서프라이즈 일요일 아침에 하는 걸 보면 굉장히 자주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인데 실제로 그 지역에 사는 메기는 그렇게 생겼습니다. 메기 그림이랑 네, 메기 약간 생선인데 날개 달린 생선 같이 생겼거든. 근데 그 지역의 메기가 사실 딱 그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사실 오파츠 중에서 실존하는 오파츠 중에서 아 이게 진짜로 시대와 어긋난다라고 하는 건 딱 세 개밖에 안 남았습니다. 나머진 전부 다 거짓으로 판명. 그 크리스탈 해골도 있었는데 크리스탈 해골은 심지어 인디아나 존스에서 영화로도 만들었잖아요. 네네. 그 마지막 제일 망한 편, 쫄딱 망한 편. 그게 뭐냐면 해골인데 크리스탈 수정을 만들었는데 너무 잘 만들었는데 해골 인간이 그, 이렇게 정밀하게 분석을 했더니 뭔가 이렇게 칼로 깎거나 한 흔적이 아예 없어. 기스가 아예 없는 그런. 게임 하다 보면 아이템으로 나오는 거죠. 그 인디아나 존스에서는 결국 그 어떻게 갔냐? 외계인 해골로 판명났어. 인디아나 존스에서. 이거 약간 스포일러인데. 근데 이제 그것도 사실은 기계의 흔적이 결국 발견이 됐습니다. 절삭의 흔적이 결국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남아있는 오퍼츠 딱 세 개인데 아까 말했던 그 안티키레라라고 그리스 시대 계산기. 그 다음에 네브라 스카이 디스크라고 천문 관측하는 그거. 그치. 그 다음에 파이스토스 원반이라고. 이거는 기원전 1700년인데 기원전 1700년인데 누가 봐도 활자를 써서 인쇄하는 거야. 이게 진짜라면 최초의 활자는 기원전 1700년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 아닌 거네. 직지가 직지심 채우절 아닌 거네. 직지 이제 못 내미는데 상정 고금예물 아닌 거네. 모두가 동의하는 건 아니고 어쨌든 근데 이거는 실제 아, 있으면 안 되는데 하고 인정하는 건 딱 여기 세 개밖에 안 남았고 나머지는 알고 보니 가능했다. 그런데 이 초고대 문명의 바탕이 뭐가 깔려있냐. 아까 그 신의 전차 쓰신 분도 있고 그 또 비슷하게 신의 지문 이런 것들이 신의 있어요. 지문이야. 이게 뭐냐면 고대 문명이 신의 지문을 남기고 왔다. 그들이 말하는 신이 이제 외계인이죠. 근데 거기에 깔려있는 바탕이 뭐냐. 백인 이외에 다른 애들이 우리보다 못하다가 깔려있는 거야. 기본적으로 인종주의가 그러니까 깔려있다. 뭐냐면 백인 말고 다른 애들이 이걸 했을 리가 없어.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거 보면 다 잉카,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다 이런 데예요. 그렇지. 그래서 둘 중에 하나야. 만약에 유럽에서 발견됐잖아. 그러면은 자기네가 했다 그래. 그치, 우리 선조들이 이렇게 했다 그래. 근데 이집트랑 남아메리카에서 발견되잖아. 외계인이 했다 그러는 거야. 이게 백인 우월주의가 깔려. 약간 그게 깔려 있어요, 사실. 외계인 사람 좀 그렇지. 그래서 미국에 이런 거 있어? 미국에 없어. 미국에는 없지. 그게 있었어. 뭐 미스테리 서클. 미국 그 영국이라고 그 사진 보면 몰라? 밭에 보면 막 이렇게 무슨 이상한 문양 같은 엄청난 상형 문자가 있는데 그거를 사람이 눈으로 보면 절대 안 보이는데 헬리콥터를 타고 가면은 막 몇 킬로미터에 걸쳐서 엄청나게 큰 그림이 있는 거야. 근데 그게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그릴 수 없다라고 오랫동안 설득력이 있었는데 근데 그거를 이제 그 SBS에서 옛날 다룬 걸 다 봤어. 어, 어. 근데 그게 오랫동안 정설이었거든. 분명히 어, 어. 외계인이 흔적이 남긴 거다. 어떤 아저씨가 짝대기 두 개 가지고 밤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 6시간 동안 만들더라고, 그걸. 그러니까. 생각보다 생각보다 인간의 힘은 아, 인간의 힘이 위대하네. 굉장히 대단해. 혼자 만든 것보다 네, 그거 그 아저씨 나도 만드는 거 봤는데 나무 판자로 밟으면서 만들면 어, 됩니다. 발로 만들더라고. 아, 정말? 계산만 머릿속에 정확히 있으면 다 하고 그러니까 축소된 야. 그림을 해놓고 부분 부분 확대해서 그냥 그리는 거야. 사실 그러니까 왜 나즈카 가면 지도 그 위에서만 보는 맞아. 그때 당시 고대에 비행기가 있을 리가 없는데. 그렇지. 이 위에서 보는 그림 어떻게 그렸느냐. 그렇지. 사실 이것도 되게 많이 떡밥이 던져지고 있는데 이 얘기는 아무도 안 하죠. 근처에서 축소된 그림이 이미 발견이 됐어요. 아. 간단해. 축소된 그림을 구역을 나눠가지고 확대해서 그리면 되는 거야. 그거를 그냥 확대를 한 거구나.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인간의 능력이 생각보다 뛰어납니다. 엄청나게 뛰어나고. 네. 외계인 도움 안 받아도 돼요. 우리나라 보령에도 보령. 아, 보령에 있어. 보령에도 이거 있고요. 근데 그게 웃긴 게 또 서태지 앨범에 보면은 미스터리 서클 그 문양이 있는 게 있는데 아. 그걸 만든 거야. 여기 사진을 보면은 충남의 크롭 서클이라는 게 이게 서태지가 벌인 일입니다. 이 사진 보면은 그 충남에서도 아. 그 맨날 이게 보통 미스터리 서클이라는 게 아. 영국의 그 양 키우는 데나 아니면 미국의 그 드넓은 초원에서 발견됐는데 보령에서 발견된 거예요. 보령에서 아. 그래서 이게 뭔가 했더니 서태지 아, 앨범 서태지가 일부러 서태지 앨범 자켓입니다. 대천의 수욕장 옆에서. 그러니까, 네. 생각보다 인간의 힘은 위대해요. 미국에는 없어. 없어요. 말한 맥락에선 네. 그런 신기한 게 없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런 얘기를 막 교회에서 이렇게 기독교랑 관련해서 많이들 하나요? 저는 뭐 이렇게 교회에서 그거라기보다 저한테는 저는 이제 뭐에 관심이 있었냐면 그럼 내가 알고 있는 이 기독교 세계관이 뭔가 오류가 있을 수가 있나. 그러니까 어디까지 인정을 해줘야 되는 어디까지 거지? 어디까지 이게 뭔가 내가 배우고 있는 역사가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배우고 있는 역사는 성경에서 다루고 있는 역사는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잖아요. 그렇지. 근데 내가 이 배운 역사가 틀리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해줬던 역사가 다른 건가. 이게 정말 깊게 연결되면 뭐가 있냐면 다 외계인이야 성경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일단 뭐 하늘에 살아서 올라간 사람들 다 UFO 타고 올라간 거고. 다 그런 식이 됩니다 사실. 아이고. 그래서 사실 그 저는 정말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정말 단언컨대 외계인 없다고 생각해요. 네. 엘리야가 불변거가 아니라 UFO 타고 올라가셨고 말도 안 되는 얘기라서 진짜 정말 희지 그때 그 뭐였지 그 뭐. 에녹도 이렇게 순간이동하고 에녹 순간이동하고 뭐 그다음에 그 뭐야 그 외계인 창조설 그 뭐였지? 아 라일리언. 라일리언이 실제고 아. 그렇지. 라일리언에서는 예수님 잉태에 대해 설명하는데 그때 얘기 안 했어 라일리언에서 정자를 레이저에 담아가지고 쐈대. 아, 진짜 마리아한테 쐈다고. 레이저로 네 그게 가능하답니다. 네 인공수정을 그때부터 하셨구나. 네 아무튼 네 약간 뭐랄까 굳이 뭐 몰라도 되는 내용들인데 혹시라도 여러분이 이걸 들었을 때 그런 얘기들을 들었을 때. 신앙에 흔들림이 없도록 제가 잡아드리겠습니다. 딴 거보다 그냥 뭐 신기할 수도 있는데 네네네. 또 생각보다 근거가 좀 미약하다라는 얘기를 꼭 좀 하고 싶고 아까 잠깐 달착륙 얘기했는데 네네. 달착륙 얘기도 좀 해야 되는데 네. 그 아폴로 11호가 달착륙을 제일 먼저 했어요. 네네네. 근데 그게 어느 때였냐면 이제 구소련이 있을 때입니다. 구소련. 그렇죠. 소련과 미국이 굉장히 역시... 또 치열하게. 소련 시대. 그쵸. 소련 시대. 냉전 시대. 냉전 시대인데, 이 양쪽에서 이제 전쟁을 안 한다 뿐이지만, 과학기술이 어디가 다 뛰어나다. 그죠. 맨날 이제 피튀기에 싸웠던 때란 말이야. 그죠. 소련이 우주라는 곳에 이제. 먼저 부상 찍었죠. 스푸트니크 호 1호. 아, 스푸트니크 1호. 스푸트니크 1호. 네. 아, 내 동생이 러시아 전공인데 이걸. 아. 근데 그게 스푸트니크가 뭐 같이 가는 친구 뭐 이런 뜻이래. 우주에 먼저 미사일 쐈다. 로켓을. 야, 이거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람까지 보내버린 거야. 유리가갈까지. 아, 가가린. 가가린 씨. 네. 그러더니 미국에서 당황스럽잖아. 우리가 미국 국민이 있는데 아, 소련한테 우리가 안 되는구나. 정서적으로 밀리기 시작하는 거지.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결정적으로 한 게 같은 급으로 하면 감동이 없잖아. 달에 사는 날 보내버리자. 달에 사람을 기억도 안 나게 묻어버리자. 달에 사람이 갔는데 이제 그게 의미네, 이거 진짜. 그 아폴로 11호고 닐 암스트롱 아저씨가 달을 제일 먼저 밟았는데 실제로는 그 사람이 그 헤드가 아니었어. 아폴로 11호에 제일 높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아팠대요.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우주 유영을 할 수가 없어서 그 밑에 있던 넘버 2가 먼저 밟았다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아쉽죠, 그 사람 아쉽겠지. 근데 이게 그 아저씨 이름도 모르잖아. 다 암스트롱 말하고 팀장인데. 암스트롱이 땅을 밟고 그거 거기 있는 사진들과 그 영상을 라이브로 막 실시간 중계를 해서 네. 충분히 자료가 있는데 아 이게 구라다. 헐리우드에서 만들어낸 작품이다라고 까기 시작하는 거야. 스탠리 큐브릭이 찍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요?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 찍은 감독. 완전 덕비 아니라고. 그러니까 소련에서 물론 제기를 했겠지. 이거 아니다. 아니다라고 했고, 근데 그때 또 워터게이트 사건이 있었대, 미국에서. 네, 맞아요, 맞아요. 그거를 묻으려고 또 하는 거다, 쇼하는 거다라고 할 수도 있고, 근데 이게 여러 가지 또 근거 있는 얘기들이 사실 있어요. 사진을 여러분들이 검색해보면 좀 나오는데, 첫 번째로, 그 당시 생각에 달에는 대기가 없어요. 그쵸. 달에 대기가 없으면, 없죠. 근데 성조기를 딱 우리 에베레스트 상은 딱 등장해도 국기를 딱 꽂잖아. 그 미국 국기를 암스트롱이 딱 꽂았단 말이야. 근데 깃발이 펄럭이는 거지. 바람이 없는데 깃발이 없는데. 그 당시에는 그게 정설이었어. 왜냐면 펄럭이지 않아야 맞는 거고 있어야 되는데 약간 움직인단 말이야 깃발이. 그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사람이 여러 명이 뭐 장치랑 서 있는데 그림자가 광원이 태양이 하나인데 그림자가 여러 갈래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방향에서 있으면 그림자 다 같은 동쪽이면 동쪽으로 서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이쪽 어떤 사람이 이쪽 하니까 이게 뭔가 세트장 이제, 세트장이다. 세트장에서 조명을 하니까 조명은 너무 가까우니까 그림자 방향이 다르다. 뭐 이런 얘기가 또 있고. 그래서 뭐 또 얘기가 나오는 게 미국의 51 구역이라는 수리 통제 구역이 있는데 말 좀 많이 했다 형. 달 표면이랑 거의 비슷하다는 거야. 거기서 찍은 거다. 그러니까 네바다에 51 구역이라고 지금도 통제되는 구역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지금도 통제되는 구역이 있고 구글어스로 찍어보면 사막 지역인데 딱히 특별한 장비가 발견되지 않는데 통제되고 있는 건 맞아요. 미국에 이렇게 통제되고 있는 구역이 한 세 군데 정도 있는데 떡밥으로서 존재하는 필라델피아 실험 구역이랑 51 구역이랑 거기다 이제 43 구역에 외계인 가둬놓고 고문한다는 소문이 있는 43국이 거기고. 그리고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달이 지구의 중력의 6분의 1이거든요. 근데 사람이 지금 이렇게 막 기웃등기웃등 하면서 움직였을 거 아니야, 그 영상을. 그죠, 그 영상 보면 그렇게 뚱뚱 튀어다니죠. 근데 딱 2배속을 하면 일반인이 걷는 거랑 똑같아 보여요. 모습이.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이거 짠 거다. 스탠리 큐브릭이 한 게 아니야. 그리고 하고 이제 반론이 물론 또 있어요. 반론은 뭐 예를 들어서 중력이 6분의 1이면 물체가 땅에서 땅에 떨어지는 딱 시간이 2.5배 걸리거든. 그리고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성조기가 펄럭이 된 거는 태양풍 때문이다. 근데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러니까 태양이 아마 그 대학원생은 이과가 아니니까 모를 텐데 태양이 가끔 성질 낼 때가 있어. 그래? 아니 나 태양이야 이럴 때가 있어. 빛이 그럼. 파장인 것 같아요. 입장 것 같아요. 그런 얘기 하지 마. 모르겠는데. 아니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파도 뭐 음향 같은 건 이게 파장이잖아. 그렇지, 그렇지, 근데 빛의 질량이 있냐, 알갱이냐 빛이. 그러니까 빛이 알갱이냐 아니면 그냥 물처럼 이렇게 흔들흔들흔들하는 거냐 이건데. 알갱이 아닌가? 빛은 둘 다야. 그 당시에는 파장이라고 생각을 했거든. 그러니까 뭔가 물체에 만났을 때 물체가 흔들릴 일이 없어. 근데 알갱이 이미 밝혀졌지. 두 개를 동시에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알갱이니까 당연히 부딪혔을 때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지. 아, 그렇지. 대기가 없어도. 빛이 유일하게 난 둘다를 선언한 그게 빛이고.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더라고.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이 아니라 이걸로 노벨상을 받았어요. 광량자. 빛은 둘 다. 파장인데, 그러니까 우리 소리 같은 파장인데 동시에 알갱이가 되어 있다. 되게 신기한 얘기인데 아무튼 뭐 그렇고 그런 걸 어떻게 찾아내지? 이거 고3 이과에 배워요. 아무튼 이거 정리를 해주십시오. 네, 아, 정리를 해주자면 전 사실 이 증인을 하나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어요. 증인. 당시에 나사에서 일하셨던 분을 개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너무너무 안타깝지만 달에 안 갔으면 오히려 좀 더 재밌었을 뻔했지만 한 개씩 차근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일단 성조기가 펄럭인다. 이게 성조기가 달에 대기가 없으면 성조기가 축 처져 있어야 되는데 사실 몸 실제로 성조기가 바짝 서 있어요. 네. 근데 좀 더 자세히 보면 위쪽에 막대를 박아놨어. 그렇지. 사실은. 사실은 위쪽에 막대를 박아놨어. 기역자로. 네. 기역자로 박아놔서 펄럭이게 될 수밖에, 왜냐면, 아니, 기껏 가져갔는데 자기네들도 알 거 아니야. 펄럭이지 않는다는 걸. 그래서 박아놔서 잘 보이게 성준이가 한 게 있고, 뭐, 나머지 뭐, 51구역이나 이런 거는 사실, 뭐. 응원 같은 거. 뭐, 그냥 이렇게 하는 건데, 그, 저희, 제가 다녔던 대학교에, 그, 제가 이제 졸업하기 전에, 어떤 교수님께서 새로 오셨는데, 그분이 달착륙 탐사하기 전부터 나사에 계시고, 계시다가, 최근에야 나사에서 일을 그만두시고, 한국에 대학, 몇 살 정도 되셨어요? 그분 이제 거의 70, 80, 거의 그러니까. 가까이, 이제 명예 교수님이신데, 그분 얘기를 들어본 결과, 달에 보내기 위해서, 전 세계에 있는, 소련 안경에 있는 모든 과학자들은 다 긁어 모았대요. 그래서 그분도 실제로 거의 갔는데 이미그레이션을 해야 되잖아. 그 이민 신청을. 근데 너무 급하게 가서 사진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었대. 서류도. 그래서 갔는데 그럼 누가 그걸 통과시켜줘. 근데 나 이러이러한 니들이 오라 그래서 왔는데 그럼 필요 없으면 갈게 그랬는데 전화하고 바로 통과. 사진도 없이 30분 만에 미국 시민권이 나왔어요. 아 이건 이분 그분 증언이에요. 그래서 연구를 해달라고. 달에 보낼 수 있도록 네, 그래서 그분 소련을 이길 수 있게 자기가 직접 보냈기 때문에 이걸 부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부정을 할 수가 없는 그분도 뭐 배우거나 작가일 수 있지. 네, 그래서 아까 스탠리 큐브릭 얘기했잖아요. 스탠리 큐브릭 그 2001 오디세이 감독이 찍었다. 근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 감독이 근데 너무 현실성을 중시해서 현장 로케를 했다. 달에 가기를 달에 갔다. 가서 달에서 올로케했다. 달 올로케를 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달 올로케를 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은 아, 안 가봤잖아. 그렇지. 안 가봤으니까 막 음모론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거지. 소련도 뭐야 쟤네들 하면서 할 수밖에 없고. 네네네. 그리고 그 이후로 사실은 달에 사람을 거의 안 보냈어요. 미국 말고 사실 소련에서 한 번 남았어요. 그 이유가 그치. 뭐냐면 갈 이유가 없어. 달에서 건질 게 없을 거야. 건질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죠. 달 뒷면에 외계인의 기지가 있는 거 아니냐. 아, 맞아. 네. 달 뒷면에 사진 겁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검색만 하셔도 나와요, 달 뒷면 사진인데. 트랜스포머 같은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니, 좀 약간 요 외계인 떡밥을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제가 UFO의 존재에 대해서 네. 확실하게 오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UFO 있나요? 그, 이 방송을 듣고 어디 가서 근데 제가 한 말을 전파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진짜요? 페북에 올려야지 오늘. 자 이게 그 혹시나 그 주변에 뭐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인데 친구를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네. 아니 우주가 이렇게 넓은데 어떻게 확률적으로 사실 사람만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느냐? 그럼 UFO 이런 현상들 어떻게 설명할 거냐? 네.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교수님이 본인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UFO 만들었다고. 이게 뭐냐면 아까 소련과의 군비 경쟁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렇죠. 군비 경쟁 얘기를 했는데 미국에서 소련으로 하여금 마치 미국에서 뭔가를 엄청난 신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나사에서 나무 인형 같은 거 깎아다 던져서 사진 찍고 뿌렸다고 본인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UFO 사진으로 네 맞고요. 오면. 그리고 그 여러분 기사 생각해 보시면 최근 10년 안에 UFO 사진 본 적 있어요? 제대로 된 사진 없어요. 90년대 이후로 UFO 사진은 끊겼어 사실. 냉전이 종결된 것 동시에 UFO 얘기는 끊겼고 근데 이게 왜 그러면 얘기되지 않느냐? 그분이 얘기해 주시기를 나사 정도 되면 정보 공개 기한이라는 게 있어. 그렇지. 이게 70년인데 그러니까 앞으로 한 30년 남았대요. 30년 후면 다 까발려질 얘기이기 때문에 굳이 뭐 이게 근데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 사실을 CIA나 FBI에서 제 방송을 들리는 없겠지만 여러분이 열심히 들어주셔서 이제 제 방송이 유명해지면 제가 잡혀가기 때문에 요 얘기는 제가 여러분과 저만의 생각이 추억인 걸로. 슛하는 걸로. 네, 슛하는 걸로. 네. 그 외계인 뭐 시체가 발견됐다. 다 구라구나. 다 구랍니다. 그러니까 냉전시대 이후에 발견된 거 있으면 가져와 보세요. 그러니까 그 되게, 그리고 냉전시대, 그럼 이전에 발견된 UFO 있느냐? 없어요. UFO의 첫 번째 발견이 언제냐? 첫 번째 이게 UFO다라고. 17년? 8년? 그러니까 UFO의 기록이라고 한 게 1차 세계대전 독일군 비행기의 무전입니다. 그 이전에는 뭐 어디 사파 뭐 이런 거밖에 없어요 정말. 그러니까 그 이전으로 가면은 뭐 성경에서 나오는 불마차 짝 이거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뭐 독일군으로 하여금 그런 무전을 때리게끔 연출한 거구나 미국이. 그것까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어쨌든 냉전시대가 시작되고 종결됨에 따라서 UFO도 마찬가지로 끝났어요. 사실. UFO는 냉전의 산물이다. 네, 약간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UFO를 통해서 뭐 외계인이 존재한다? 네, 이런 얘기를 하시면 그냥 이렇게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콧방귀 한번 껴주시면 됩니다. 정리를 하면 일단 UFO는 없는 구라고. 네네네. 그다음에 고대 그 문명들은 굉장히 특이하나 인간의 힘은 생각보다 위대하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백인만 우월한 게 아니라 다른 데도 우월한 문명이 충분히 있었다. 다른 데도 얼마나 충분든지 우월한 문명들이 발전했었다. 제가 조사한 파트는 약간 이렇게 아주 가볍게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전혀 기독교 세계관을 흔들지 않는 조용조용히 충돌하지 않는 조용조용히 지나갔습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는 재밌었네요. 아 진짜 스위스식의 OEM 생산. 근데 사실 오퍼치가 뭐 얘기 못한 게 많은데 재밌는 게 되게 많아. 바그다드에서 발견된 전기제 있어. 전지. 기원전 물건인데 전지. 전지? 이게 포도 항아리인 줄 알았는데 항아리에다가 알륨 그 알고 보니 구리 코가 막 있고 전해질을 잡아가지고 구리랑 철이 있고 표면에 전기가 흐르는 거야. 축전기가 발견돼서. 근데 이거는 아직 긴가민가한 그런 게 있고 뭐 남극 지도가 그려져 있는 지도, 세계 지도. 피리레이스. 알고 있네. 나 역시 오더방이야. 위성에서 본 듯하게 되게 높이서 찍은 것처럼 그러니까 그림 그려져. 동시대에 다른 지도와 비교했을 때 100년 후에 그려진 지도보다도 훨씬 더 정확한 뭐 이제 그런 지도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사실 뭐 이렇게까지 다 따지고 들어가면 그게 있어요. 그 생각보다 해외에서는 아직까지 그 활자 인쇄의 맨 처음을 직지라고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다 구텐베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그렇지. 근데 사실 역사적인 정설은 그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알려지고 보편화가 되면 오퍼츠가 아니고 그냥 옛날에 그랬다고 하면 되는 건데. 지금 생각할 때는 요게 맞게끔 이미 세팅이 돼 있으니까 그거보다 좀 더 앞선 게 나오면 요거 이상한데 그냥 생각할 사실 그 정도밖에 안 돼. 지금 맞아, 남아있는 것들. 일본에서 한때 1년간 톱뉴스를 했던 게 일본 해저에 해저 문명이 발견됐거든. 일본 해저 문명. 일본 해저 문명 있어? 일본의 아틀란티스가 아틀란티스의 끝이 일본이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 근데 실제로 보니까 딱 잠수부들이 들어가서 보니까 그게 시야 바닷물이 너무 깨끗하다 그러는데 보니까 진짜 엄청난 문명의 마을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인공하고 자연하고 구분할 수 있는 게 이게 네모 반듯하게 자연이 깎지 않잖아요. 동글동글 깎는데 집처럼. 네모 반듯한 그 길이 깔려 있는 거야. 그런 게 일본에 있긴 한데 지금은 또 약간 시들해요. 근데 이제 그 근처야 얼마든지 마을이 바닥으로 가라앉을 수 있는 동네 그러니까, 가서 사실 일본은 뭐 늘 아니 이제. 일본은 사실 지금 살고 있는데도 언제 가라앉을까 걱정하고 있는 분들인데, 네. 여튼, 빨리 하나님을 만나면 네. 물어보시기 많아요. 생각보다 세상이 그렇게 신기하지 않다는 정도로 결론을 짓고. 생각보다, 아, 죄송한데, 너무 여러분의 꿈과 희망을. 아니, 나는 어릴 때, 난 모든, 오늘 얘기했던 모든 것 중에 난 미스터리 서클이 제일 신기했거든. 미스터리 서클? 서태지가 충남 보내게 만들었다라고. 아, 이런 거 유명한 거 몇 개 있잖아. 버뮤다 삼각지대. 버뮤다 삼각지대. 그거 뭐야, 그거 뭐야. 버뮤다 삼각지대 얘기해줘? 야, 항상 사람 사라지잖아. 버뮤다 삼각지대가 그, 이제, 그 미국의 그 플로리다랑 이렇게 세모 모양으로 생긴 그 해역이 있어요. 이 해역이 있는데. 그러니까 뭐 배나 비행기가 사라지죠. 거기만 가면 이렇게 사라지고 사고가 나고 막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미스테리라고 그치, 해가지고 버뮤다 삼각지대라고 했었는데 실상은 뭐냐. 그냥 거기 배가 많이 지나다니니까. 사고 확률이 그나마. 주 항로입니다. 아, 주 항로 때문에. 그러니까 전체 세계에서 벌어지는 사고의 퍼센트지와 일치합니다. 아. 뭐 이런 거예요. 네. 왜 내가 살이 쪘을까? 많이 먹었으니까. 그치. 거의 이 정도 느낌의 그것도 범위다도 그런 것들. 또 이제 우리나라 음모론 중에는 또 제가 들은 건 이런 게 있는데 이순신 장군은 노량해전에서 죽지 않았다. 아, 뭐 그런 거 있죠. 근데 이건 사실 그렇게 믿고 싶은 거지, 사실. 진짜. 그쵸, 그쵸, 그쵸. 사실 되게 많은 음모론들이 지금 있는 상태가 답답하니 차라리 그랬으면 그런 마음에서 있는 것들이 좀 많아요. 그렇죠. 현실을 부정하기 위해서. 현실을 부정하기 위해서. 그렇죠. 네. 안타깝게도 이순신 장군님께서는 그때 돌아가신 거. 돌아가신 건 분명합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또 본격적으로. 네, 아주. 성경의 가치관을 후, 네, 성경의 가치관을 후, 지금, 저그리스도하고 오해받을 수 있는 내용들. 네. 한번 이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 최근에, 네. 최근까지는 아니고 이건 이제 좀 어느 정도 됐는데, 가장 이제 기독교 세계관과 충돌하는 그런, 그 문화적인 사건이 있었죠? 네. 다빈치 코드입니다. 아, 다빈치 코드. 아, 다빈치 코드. 다빈치 코드를 안 읽어보신 분들은. 저 사실 안 읽어봤습니다. 그 결론은 뭐냐? 그 성배라는, 성배 뭔지 알아요? 성배? 성배의 거룩한 잔. 성배가 뭐냐면, 그거야.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때 사용할 식사할 때 사용했던 잔. 네네네. 그게 이제 인디아나 존스 보면 그 나옵니다. 네. 최초의 성찬식에 그거 먹으면 영생합니다. 아, 거기다 물 담아 먹으면 아, 뭐 고라 그 뭐 상처에다 부으면 막 치료됩니다. 쇼 코넬이 막 칼 찔렸는데 막 아, 맞아 맞아. 인디아나 존스 인디아나 최후의 성전. 아, 최후의 성전. 아, 최후의 성전. 아, 네. 맞아 맞아. 그 보면 나오는데 그 성배에 관련된 그러니까 다빈치 코드의 주된 내용은 뭐냐? 성배에 관련된 진실을 지키고 있는 비밀 단체들이 있었고 알고 보니 그 성배의 진실은 예수님의 혈통이 존재한다는 뜻이었다. 그게 이제 다빈치 코드의 주된 내용이었죠. 마리아랑 해가지고 그 막달라 마리아 그 중에서 그러니까. 네. 하긴 마리아가 많으니까. 네, 마리아가 많아서 네. 아, 주변에 뭐 해지가 한두 명이 아니잖아. 그렇지. 자, 그럼 요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과연 네. 요 얘기는 진실인가? 본인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 얘기 들었을 때. 다빈치 코드. 근데 뭐 저는 결론을 알고 있으니까 네. 저는 뭐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냥 별 생각 없이 들으면 되게 솔깃할 것 같긴 그렇죠. 해요. 그렇죠. 오동왕님은 요 얘기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분명히. 들어봤죠. 네. 아, 의미심장한 미소. 의미심장한 미소.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아니 뭐. 그한 2006년 정도에 대유행해가지고 그렇죠. 관심 있어가지고 소설은 안 읽어봤는데 그냥 뭐그 세계관이랑 그런 거랑 뭐 보긴 했는데 그 막달라 마리아랑 베다니만 마리아를 둘을 헷갈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아 그래요? 그럼 또 그건 또 뭡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결국에는 그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와이프였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렇죠, 그렇죠, 그 얘기죠. 근데 그거에서 이제. 그 근거로 드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근데 그게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라 베다니 마리아 그러니까 아, 베다니 마리아라는 다른 마리아예요? 향유를 부은 마리아 향유를 부은 아 이해지가 아니라 김혜지였구나 그래서 완전 그걸 헷갈려가지고 소설이 그냥 상상력의 산물로 오래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경수28호님은 요 얘기 들어보셨을 텐데 저는 사실은 다빈치 코드 그때는 굉장히 순수했을 때였기 때문에 그런 걸 보면 내 신앙이 무너질까봐 네. 거들떠 보지도 않았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마리아가 동정녀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막 어디서 마리아가 동정녀가 아니다. 뭐 그랬는데 아유 솔직히 몰라 죽어봐야 알지 뭐. 자 그럼 요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탈탈 한번 네, 댄 브라운 한번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댄 브라운, 네. 탈탈 털어봅시다. 다빈치 코드 작가 댄 브라운 탈탈 털어. 이현 씨의 그 지식의 수준을 밑바닥까지 한번 탈탈 털어드리겠습니다. 예. 일단은 기본적으로 다빈치 코드의 주된 골자가 성배에 관련된 진실을 이제 숨기고 있는 비밀 조직 단체가 있다. 그게 이제 템플 기사단. 아~ 템플 기사단 뭐 이런 거 시작해서 시온 수도회 아~ 뭐 이런 데서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예수님의 혈통 지금까지 존재해 왔고 그 비밀을 지켜온 사람들이 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시온 수도의 일원이었다. 아이작 뉴턴도 그랬다. 이야~ 그래서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을 보면 그걸 이제 의미하는 숨겨져 있구나, 그 막 알파벳 같은 게 이제 숨겨져 있다. 아, 그래서 그게 다빈치 코드입니다. 아, 근데 굉장히 그럴싸해요. 그치, 그러니까 다빈치 코드 최후의 만찬의 그림을 보면 정 가운데 V자 모양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V라인의 상징이야? 그 벌진 말이야. 아, 뭐 이제 요런 것들. 아, 이제 뭐 그런 얘기인데. V. 이게, 네, 이건 이제 아는 사람 입장에서 얼마나 멍청한 얘기지.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성배에 대해서 좀 얘기 드릴게요. 성배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그나마 성배가 우리한테 가장 익숙한 건 인디아나 존스예요. 네. 그쵸. 인디아나 존스에서, 인디아나 존스가 이제 그, 독일군 그 겁나 이쁜 장교랑 같이, 아, 쇼 코넬이 아빠를 데리고, 성배를 찾으러 가가지고, 네. 성배를 찾으러 갔더니, 600년 동안 거기 성배를 지키고 있는 십자군이 한 명 있었고, 그 중에서 성배 잔을 딱 골라가지고, 네. 나치는 무너지고, 네. 뭐 이제 그 성배에 마신 잔으로 쇼 코넬이는 건강을 회복하고 돌아왔다, 뭐 이런 내용인데, 성배가 왜 능력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가에 대한 포인트는, 네.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에 최후의 만찬에서 축사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알려져 있죠. 자 그럼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성경을 그래도 한두 번은 읽어보셨을 테니까 네네. 성경에 성배란 단어가 나오나요? 안 나오죠. 생각해봐. 떡을 떼서 축사하시고. 그러니까 세인트 글라스 뭐 이런 단어가 나오냐 이거지. 그레일 이런 얘기. 나오지. 그레일 이런 얘기. 어, 그레일 나오냐 이거지. 안 못 본 것 같아요. 안 나옵니다. 네. 잔을 자, 들어 축사하시고 뭐 이런 정도는 나오지 않나. 그러니까 성스러운 잔을 들어 이렇게 나오지 않고 그냥 잔을 들어 축사하시고라고 나옵니다. 네네. 자, 그럼 성배. 이제 라틴어로 얘기할 때는 상그랄. 근데 그 영어로 굳이 표현하면 세인트 뭐였더라? 그 뭐였지? 세인트 글라스. 어, 세인트 글라스. 뭐 아무튼 그레일, 이쯤 되는 글레일. 세인트 그레일. 글레일 이쯤 되는 요게 첫 번째로 등장하는 문학에서 네네. 기록에서 첫 번째 등장하는 게 언제냐? 13세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성배라는 단어 자체 존재하지 않았어. 그리고 첫 번째로 등장하는 그 문학이 어디냐? 아소왕 이야기입니다. 아, 맞아. 그러니까 13세기 영국 소설 문학에 아도왕 이야기에 맨 처음으로 나옵니다. 그 이전에는 존재하지도 않았어. 그러면서 그때 그 예수님이 마지막에 축사하신 잔 그걸 정의하면서 걔네들이 성배라고 불렀어요. 아. 그게 성배가 최초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자 이제 성배 기원에 대해서 아셨는데 다빈치 코드에서 뭐라 그러냐? 라틴어로 쌍그랄이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네, 네, 네. 쌍그랄의 G를 라틴어 옛날 기록에는 띄어쓰기를 안 하니까 네, 네. 쌍그랄로 띄어쓰기를 하지 않고 네. G를 앞쪽에 붙여서 생랄 레알로 읽으면 아. 고귀한 피라는 뜻의 라틴어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성배가 어, 알고 보니 고귀한 피라는 걸 숨기고 있었다. 아. 그런 의미를 이야. 이제 자, 방금 오. 제가 설명이 들었겠죠. 아. 13세기 처음 나왔다고. 아. 얼마나 멍청한 생각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 10세기 이전에 아 그러면 그 천년 동안은 뭐 이 얘기를 하지 않았어? 아는 거네. 그러니까 13세기 돼서 처음 나온 단어를 가지고 2000년 동안 지켜왔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성배라는 단어 자체의 기원에서 일단 잘못 생각을 하고 있고 시온 수도회랑 템플 계단은 사실 실존했던 단체가 맞는데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가면 시온 수도회 수장들이 몇 년도에 수장이 누구였고 명단이 쫙 있습니다. 거기 아이작 뉴턴도 있고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있는데 실제로 그 시온수의 이론이었어? 네. 시온수도 지금도 있어요. 여러분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나 가입할래. 아 근데 되게 쉬운 건데? 묻지 따지지도 않고? 아 그냥 뭐 이렇게 책자 같은 거 하나 줘. 근데 그 시온수의 수장이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몇 년도 했다고 써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했다고 써져 있는 연도에 다빈치 이미 죽었어. 뭐야? 그러니까 그 문서 자체가 위조야. 근데 그 소설에도 보면 그 문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 그래서 다빈치가, 그래서 그거 없었으면 다빈치 코드가 어떻게 나와. 그래. 근데 아이작 뉴턴도 했다고 나오는데, 아이작 뉴턴 태어나기도 전에 했다고 나, 연대 자체가 이미 다 틀려있어, 이미. 그러니까 이미 그게 안 맞고, 뭐 이제 그걸 또 옹호하는 사람들은 뭐, 암호로 뭐 연도를 한번 돌렸네, 뭐 이런 소리 하고 있는데, 아, 그럴 거면 뭐하러 순서대로 써놔. 쉽게 말해서, 굉장히 조작되어 있는 문서들과 정말 조합하고 편협한 얘기들만 가지고 써낸 건데 이거 이제 비유를 들자면 저희 반지의 제왕 다 영화 보셨죠? 네. 반지의 제왕 봤지. 그게 원래 소설이 원작이잖아요. 네네. 그 한 천년 정도가 지나서 천년 정도 지나서 반지의 제왕에 대한 그 그냥 구전으로만 책으로만 남아 있을 때 어떤 사람들이 반지의 제왕 책을 보고 야, 이 절대 반지라는 게 어떤 거에 대한 은유가 아닐까? 뭐 절대 반지를 찾으러 다닌 거랑 비슷한 상황인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13세기에 천년 전에 소설책에 나왔던 얘기 지금 찾으러 다니는 거나 천년 후에 절대 반지 찾으러 다니는 거랑 지금 비슷한 상황인 거예요. 맞아. 사실 그래서 성배 얘기는 그냥 별거 뭐 없고 그냥 이제 그 좀 약간 이 조사가 부족하신 분들이 원하는 만큼만 딱 조사해서 그냥 생각한 거다 생각하시면 되고 성배가 있으면 뭐하고 없으면 어쩝니까? 그냥 고귀함 혈통 이런 거는 사실 정말 후대 완전 다 꾸며낸 얘기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죠. 그 천주교에서는 그 베드로 사제들의 베드로의 후예인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 뭐 베드로의 열쇠? 열쇠. 뭐 그런 게 있다고 하던데. 그치, 그치. 그 천국의 열쇠. 그 성경 구절에 보면은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으로부터 천국 열쇠를 건네받았다라고 해석이 될 만한 구절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황의 상징에 보면 열쇠가 있어 이렇게. 그치. 열쇠 두 개가 이렇게 하고 있는 그거죠. 뭐 그거기 때문에 뭐 그 일부에서는 초대 교황을 베드로라고 보는 그러니까. 그런 데도 있는데 뭐 그 다빈치 코드 작가가 뭐 천사 악마라고 그쪽 관련된 소설도 썼는데 그 아저씨 뭘 인정하냐면 관찰력을 인정해. 그러니까 바티칸 시티에 그런 되게 세세한 것들을 관찰을 많이 했더라고요. 거기까지 맞고 사실 나머지 설정들은 그닥 이렇게 조금만 알만한 사항이면 아 이거 이렇게 그거 아닌데 오바다 오바다. 네네.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반지 절대 반지 찾아다니고 있는 거나 비슷한 거예요 지금 사실. 안타깝죠. 그 성배 말고도 이렇게 예수님에 관련된 유물 같은 게 몇 개 있어요. 롱기누스의 창이. 롱기누스의 창. 토리노 수이. 토리노 수이. 롱기누스의 창이 그거 아닌가요? 그 예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찔렀다는 그 롱기누스라는 로마 병사가 아... 예수님을 탁 찔렀을 때 그 사용했던 그 창. 보혈이 묻어 있는. 보혈이 묻어 있는 창이죠. 아, 정확하게 알죠. 물과 피를 쏟게 만든 그러니까. 그 창. 그렇지, 그렇지. 물반 피반. 물반 피반 그 창입니다. 공기반 소리반도 아니고. 근데 그거는 사실 롱기누스의 창은 뭐 발견됐다는 얘기도 있고 발견했는데 그게 있으면 뭐 없으면 어때?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신해 돌아가셨 그 달려 돌아가셨다는 거지. 예수님이 누구의 창에 어떻게 찔렸냐는 사실 그게 포인트가 아니니까요. 예수님 건지 아닌지 모르지 뭐 DNA 조사가 안 되는데. 뭐죠, 네 예수님 건 뭐 토리노의 수위도 그렇고. 대항해시대 3 최고의 아이템이었는데. 아, 대항해시대 3 효과 95. 롱기누스의 창. 효과 95. 아, 그 성소피아 성당을 찾으면. 그 맞아. 성소피아. 그러니까 이스탄불 가가지고 찾으면 아 그런 거였구만. 그 하면은 일기도 다 이기고. 맞아. 롱기누스의 창에 관련해서 그게 있어. 저 그거. 콘스탄틴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캐논스가 주연한. 거기에 롱기누스의 창이 그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또 합니다. 거의 판타지 소설 아이템 수준이에요. 사실. 그래서 뭐 굳이 그걸 가지고 진이어블 같은 거 따져서 별로 이득 소득이 없는 사실 그런 안타까운 이제 아 네 그냥. 여러분 혹시 나중에 판타지 소설을 쓰시거나 게임 기획을 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듯한 그 정도 얘기들입니다. 이번 방송을 들으시면서 참 쓸데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논쟁이 얼마나 쓸데없는 것인지 한번 정리해보고자 이번 주제를 정한 것이니까요. 그럼 뒤에 이어질 예고를 들으시면서 이번 화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아... 악마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비밀단체. 아... 제일 유명한 비밀단체. 비밀단체는 제일 유명해. 이들이 어떻게 악마를 섬기고 있는지 오동왕님께. 666을 김정일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야. 아, 왜냐? 김정일 프리메이슨 아니야? 그 정도 클래스는 프리메이슨 될 것 같은데. 프리메이슨이라는 얘기 있습니다. 아. 왜냐면은 봐봐. 김정일의 생일이 2월 16일이란 말이야. 어. 6 곱하기 6 곱하기 6은 216. 이겨! 3666